나 곁을 떠날 때 이 가슴 산산이 서지고 그대 울먹이는 두 눈에 무거운 상처만이 그대 갓 피던 꽃들도 내 앞에서 모두 다 시들어가고 그대 들먹인 어깨에 무거운 상처만이 그대 산산이 부서지고 그대 울먹이는 두 눈에 무거운 상처만이 산산이 서지고 그대